동생 결혼식에 갈 때 무슨 옷을 입을 거예요? 1번 동생이 결혼해요. 2번 한복을 입을 거예요. 3번 역사책을 읽을 거예요. 4번 일요일 오후 2시에 있어요.